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즈음에서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 제19차 김일성화 축전 참가자들,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 태양절 경축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 해외 연고자 가족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송원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